다시 녹여서 내게 선물할 거야. 내 마음 상자에 담아서 예쁘게 선물할 거야. 부드러운 그대 입술에 닿을 수 있게 내 마음 상자에 담아 내게 선물할 거야. 초콜릿 발라진 과자와 예쁜 핑크색 리본, 아몬드 초콜릿을 뿌려서 하나씩 포장할 거야. 촉촉한 그대 입술에 닿을 수 있게 내 사랑 상자에 담아 내게 선물할 거야. 예쁜 핑크색 리본, 아몬드 초콜릿을 뿌려서 하나씩 포장.